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라이트 형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세계 최초로 엔진이 달린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았죠. 200개의 날개 모양을 만들어 가장 잘 나는 날개 모양을 알아냈고 수백 번이나 시험 비행을 했지요. 중간에 실패도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형제는 마침내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어요. 동력 비행기 발명에 도전한 지 7년 만의 일이었죠.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새처럼 날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 하늘을 나는 그림을 그리고 새의 깃털을 붙여 날갯짓을 했지.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사람도 날 수 있어. 바로 나, 오빌 라이트와 형, 윌버 라이트는 그렇게 믿었지. 사람들은 우리를 라이트 형제라고 불렀어. 우리는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면서 무슨 일이든 함께 했지. 형은 나보다 4살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난 형을 졸졸 따라다녔지. 형은 재미난 것들을 생각해내고 무엇이든 잘 만들었거든. 난 형과 함께 만들고 부수고 짜 맞추는 일이 너무 좋았어. 형이 새로운 걸 생각해내면 난 신이 나서 빨리 만들자고 덤벼들었지. 우린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형제였어. 우리들이 어떻게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었는지 들어보겠니? 만들기라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 연날리기 대회가 열린다는 거야. 우린 당장 연을 만들기로 했어. 제일 튼튼하고 제일 잘 나는 연을 만들자.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잘라냈어. 바람에 잘 날도록 잘 휘어지는 연사를 붙였지. 머리맡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설레어서 잠을 설쳤단다. 드디어 대회 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얼레를 풀었어. 연아, 높이 높이 날아오르렴. 다른 연들은 줄이 엉키면서 끊기곤 했지만 우리가 만든 연은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올랐어. 라이트 형제 1등! 아이들이 모두 부러워했어. 형과 나는 어깨가 저절로 으쓱했단다. 그 뒤로 아이들에게 연을 만들어주느라 바빴어. 다들 우리가 만든 연을 가지고 싶어 했거든. 우리는 어떤 장난감이든 끝까지 가지고 놀았어. 그러다 부서지면 다시 고쳐서 놀았지. 한 번은 아버지께서 방에다 이상한 물건을 던지셨어. 그런데 그것이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다니는 거야. 우리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 마치 박쥐 같았어. 그런 장난감은 처음 보았지. 우리는 박쥐라고 부르며 매일 그 녀석을 가지고 놀았어. 몇백 번? 아니, 몇천 번쯤 날렸을까? 마침내 박쥐가 고장났지 뭐야? 날개가 부서진 거지. 우리는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어. 결과는 대성공. 다음엔 더 크게 만들어 봤지. 하지만 박쥐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처박혔어. 나는 너무 속상해서 박쥐를 들고 한참을 울었단다. 우리는 커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어. 자동으로 신문 접는 기계를 만들고 인쇄기도 만들었지. 모두 아버지의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한 일이었어. 우리는 새로운 기계를 보면 가만두지 않았어. 자전거도 마찬가지였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고장나면 직접 고쳤어. 사람들도 자전거가 고장나면 우리에게 들고 왔지. 우린 소문난 자전거 수리공이 된 거야. 동네에 자전거 가게를 냈어. 수리만 했냐고? 천만 해? 만들기 대장 라이트 형제가 그럴 리 없지. 우리는 더 안전한 자전거를 직접 만들었어. 안전 자전거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단다. 어느 날 신문에서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 사진을 봤어.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독일 사람이 박쥐 모양의 커다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대. 그 사람은 무려 2,000번이나 하늘을 날았다는 거야. 지금도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 형과 나의 눈이 반짝였어. 박쥐를 크게 만들어서 하늘을 날려고 했던 우리잖아. 그런데 누군가 진짜 하늘을 날았던 거야. 우리는 비행기기에 대한 신문 기사를 모조리 읽어보았어. 그런데 릴리엔탈은 하늘을 날다가 추락사고로 죽었대. 하늘을 나는 일은 그만큼 위험했던 거야. 그렇다고 그만둘 우리가 아니지. 릴리엔탈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꼭 성공할 테야. 형과 나는 굳게 다짐했어. 우리도 하늘을 나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어. 도서관에서 비행에 관한 책을 모두 찾아 읽었지. 과학 연구단체에서 연구 자료를 구했어. 비행기계를 만들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단다. 낮에는 자전거를 만들고 밤에는 책을 읽고 토론했어.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 잘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야 하고 계속 날아가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움직이는 조종법을 알아야 하지. 다행히 날개와 동력은 책에서 배울 수 있었어. 그러나 조종법은 어디에서도 알아낼 수가 없었단다.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 나갈지 순서를 정했어. 먼저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조종 실험을 해본 후에 엔진을 달아 동력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지. 먼저 조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 조종은 비행기를 위아래로 좌우로 또 하늘을 빙빙 돌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하루 종일 조종에 대해서만 생각했어. 하늘을 나는 새를 몇 시간씩 관찰하기도 했지. 방향을 바꾸면서 날아가는 새를 연구하면 방법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 그러다 보니 눈도 아프고 목도 뻐근했어. 안 되겠다, 오빌. 사진을 찍자. 더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을 거야. 사진은 큰 도움이 되었어. 연속으로 찍어서 날갯짓의 변화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었거든. 어? 형! 방향을 바꿀 때 새의 날개 끝 위치가 바뀌는 것 같아. 오, 그래. 비행기의 날개를 새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방향이 바뀔 거야. 그런데 딱딱한 비행기의 날개를 어떻게 새의 날개처럼 기울이거나 비출 수 있을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지. 어떻게 하면 새처럼 날개를 움직여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을까? 일을 하면서도 늘 그 생각뿐이었지. 형이 긴 종이 상자에서 자전거 튜브를 꺼낼 때도 독수리의 날갯짓을 생각했나 봐. 종이 상자의 양쪽 끝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다가 무심코 내려다봤대. 어? 새들이 방향을 바꿀 때 날개 모양과 비슷한걸? 형은 흥분해서 곧장 나에게 뛰어왔어. 우리는 상자를 이리저리 비틀어봤어. 비행기의 날개도 이렇게 비틀 수 있으면 조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당장 상자 모양을 본뜬 연을 만들어 실험해 보기로 했어. 연의 날개를 비틀 수 있도록 양쪽 모서리에 끈을 매달아 하늘로 띄웠지. 조종하는 법을 알아냈으니 이제 글라이더를 만들 차례야. 사람이 타려면 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튼튼해야겠지. 뜨는 힘을 크게 하려고 날개가 두 개인 겹날개 글라이더로 만들었어. 날개 끝에는 날개를 비틀 수 있도록 끈을 매달아 T자형 나무막대 조종간에 연결해 두었지. 조종간은 아래쪽 날개에 엎드려서 발로 움직일 작정이었어. 비행 준비 완료! 자전거 가게를 꽉 채운 글라이더를 보니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 드디어 우리들의 박쥐가 탄생한 셈이니까. 자, 이젠 글라이더를 시험해야지. 어디로 가야 할까? 커다란 글라이더가 날아오르려면 바람이 아주 강해야 해. 우리는 기상청 자료를 보면서 여러 곳을 조사했어. 그리고 모래 언덕이 넓고 바람이 거센 키티오크로 결정했단다. 자, 빨리 짐 싸자! 재촉하는 형의 목소리가 노랫소리 같았지. 이제 출발이야. 소문대로 키티오크의 바람은 무시무시했단다. 우리가 직접 글라이더를 타기엔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글라이더를 연처럼 띄워서 조정해 보기로 했지. 3주 동안 시험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날개나 조정끈을 고쳤어. 마침내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고 우리는 글라이더를 직접 타기로 했어. 바람을 타고 잘 날 수 있도록 제일 높은 곳으로 글라이더를 옮겼지. 키티오크의 우체국장인 빌 데이트 씨가 도와주었단다. 동전을 던져서 순서를 정했는데 형이 먼저 타게 되었지. 글라이더 아래쪽 날개에 납작 엎드린 형은 잔뜩 굳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 나는 이가 아플 만큼 입을 꾹 다물고 엄지손가락을 세웠지. 형은 잘할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단다. 형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나와 데이트 씨는 글라이더의 양쪽 날개 끝을 잡고 바람을 맞으며 언덕을 달려 내려갔어. 바람이 불어오자 문득 글라이더가 둥실 뜨는 느낌이 왔어. 놔줘! 형이 소리쳤어. 우리는 얼른 손을 뗐지. 그 순간 글라이더는 붕 하늘로 날아올랐어. 새처럼. 우리가 만든 글라이더가 하늘을 난 거야. 나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단다. 어릴 때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야. 형은 글라이더를 타고 12번이나 하늘을 날았어. 한 번에 15초, 20초, 한 번에 90m, 100m, 120m. 1900년 10월 3일이었지. 그날 하루 동안 형은 2분 정도 하늘을 날았어. 그러나 시간이 문제겠니? 우리가 만든 글라이더는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글라이더에 조종장치를 달고 하늘을 날았던 거란다. 이제 오래 날 수 있는 비행기만 연구하면 된다는 뜻이었지. 더 자유롭게, 더 오래 날 수 있는 글라이더에 도전했어. 이번엔 릴리엔탈의 글라이더를 본뜨기로 했어. 첫 번째 글라이더보다 날개를 더 크게 만들었지. 날개 비틀기 조정도 엉덩이로 할 수 있게 바꿨단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았거든. 자전거 소리도 열심히 했어. 글라이더 만드는 비용을 벌어야 했으니까. 가게에서 번 돈을 모두 글라이더 만드는 일에 쏟아부었어. 1년 후 두 번째 글라이더를 가지고 다시 키티오크로 찾았지. 이번에도 형이 조정하기로 했어. 우린 자신이 있었어. 글라이더가 더 커졌으니 적어도 10분 이상은 날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새 글라이더는 조종은커녕 잘 날지도 못했어. 조금 나는 듯하다가 모래 언덕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야. 몇 번이나 수리해서 다시 날렸지만 마찬가지였어. 초조했어. 날지도 못하다니. 그러다 그만 글라이더가 모래 언덕으로 추락하고 말았어.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형은 얼굴을 많이 다쳤어. 눈앞이 아찔했어. 릴리엔탈이 당했던 사고와 너무 비슷했던 거야. 더는 시험을 계속할 수 없었어. 우리는 크게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단다. 겨울 내내 궁리에 만든 글라이더가 망가졌을 때 우리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작년에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실패했잖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우리는 고작 시골의 자전거 수리공일 뿐이야. 더는 글라이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때 그동안 우리를 격려해 주었던 샤누트 박사가 찾아왔어. 자네들이 만든 비행기계는 세계에서 제일 앞섰어. 지금 그만두면 절대 안 돼. 다시 시작하게.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발표해보라는 거야? 우리는 마지못해 발표를 준비했지. 지금까지의 연구와 실험을 다시 검토했지. 첫 번째 글라이더와 두 번째 글라이더의 차이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가면서 말이야. 첫 번째 실험 때와 바람도 비슷하게 불었고 날개도 릴리엔탈의 자료에 맞춰서 더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왜 날지 못했을까? 릴리엔탈의 자료가 틀린 건 아닐까? 맞아, 오빌! 날개에 문제가 있었어! 잘 뜨는 날개를 연구해보자! 형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지. 힘이 불끈 솟았어. 다시 시작이야. 잘 뜨는 날개를 만드는 것부터. 먼저 잘 뜨는 날개를 알아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했어. 자전거 앞에 길이가 서로 다른 날개를 붙인 장치를 달고 달렸지. 빨리 달리면서 어느 쪽 날개가 더 잘 뜨는지 관찰했어. 그러나 이 실험은 정확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람의 빠르기를 조절할 수 있는 풍동, 바람 동굴을 만들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풍동을 끼고 살았단다. 200개가 넘는 날개를 만들어서 수도 없이 실험했어. 자전거를 팔면서 연구하려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야 했지. 이럴 수가! 두 달간의 실험에서 우리는 릴리엔탈의 자료가 틀렸다는 걸 알아냈어. 날개 길이가 짧아서 날개를 띄우는 힘이 약했던 거야. 풍동 실험의 결과대로 우리는 세 번째 글라이더를 만들었어. 날개는 더 길어지고 폭은 좁아졌지. 날개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야. 뒤쪽엔 긴 꼬리 날개 두 개를 새로 달았어. 독수리는 바람이 세게 불어도 꽁지 끝을 움직여 중심을 잡거든. 우리도 꼬리 날개를 달아 비행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했지. 날개 비틀기로 방향을 조절하고 꼬리 날개로 중심을 잡는다는 계획이었어. 마침내 글라이더가 완성되었고 우리는 키티오크로 떠났어. 시험 비행을 700번이나 했단다. 생각해봐. 언덕 위로 글라이더를 700번이나 끌어올렸다는 이야기야. 시험이 끝날 쯤엔 팔뚝에 울룩불룩 알통이 생길 정도였어. 세 번째 글라이더의 조정은 아주 잘 되었어. 중심도 잘 잡혔지.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개와 조정의 문제를 세계 최초로 완벽하게 해결한 거야. 이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 수 있는 동력 비행기를 만들 차례야.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동차 엔진을 변형해서 달고 배에 쓰이는 프로펠러를 붙이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비행기에 알맞게 가벼우면서도 힘이 센 엔진을 따로 만들어주려는 회사가 없었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물론 직접 만들었지. 우리 자전거 가게에 솜씨 좋은 기계공 찰리가 있었거든. 형이 설계도를 그리면 나와 찰리가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어. 6주 만에 엔진이 완성되었어. 다음은 프로펠러. 배에 쓰이는 프로펠러를 어떻게 바꾸어야 비행기에 달 수 있을지 궁리해야만 했어. 우리는 이번에도 직접 조사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지. 몇 달 후 우리는 마침내 비행기에 달 수 있는 프로펠러를 새롭게 만들었어. 이제 동력 비행기를 띄울 준비가 모두 끝난 거야. 우리는 글라이더와 엔진과 프로펠러를 따로 싣고 키티오크로 갔어. 비행기의 이름은 날다라는 말에서 따서 플라이어호라고 지었지. 멋지게 날아주기를 바랐거든. 과연 우리의 동력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플라이어호를 조립했어. 비스듬한 언덕에 나무로 된 긴 선로도 놓았어. 그 위에 플라이어호를 올려놓고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하늘로 날아볼 작정이었지. 동력 비행기니까 글라이더처럼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거야. 플라이어호도 선로도 꼼꼼하게 점검했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인명구조대원도 불러두었지. 글라이더와는 아주 다른 정말 위험한 시험이니까.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 모두들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비행기의 시동소리만을 기다렸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 이번엔 내가 조정하기로 했어. 형과 악수를 했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 나는 용기를 내어 플라이어호에 올라탔단다. 부릉부릉부릉 시동이 걸렸어. 타타타타타타타. 프로펠러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돌았어. 잠시 후 플라이어호는 천천히 세찬 바람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지.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 윙윙윙. 얼음장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 퍼뜩 눈을 떴을 때 비행기 아래로 사람들이 보였어. 윌버 형, 구조대원들, 아이들. 모두들 나를 바라보고 손을 흔들었어. 믿을 수가 없었어. 플라이어호가 하늘을 날고 있었던 거야. 세계 최초로 동력을 가진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한 거야. 1903년 12월 17일 비행기에 도전한 지 7년 만의 일이었단다. 우리는 성공했어. 그러나 처음에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았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시골에서 자전거 가게나 하는 사람들이 무슨 비행기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의 목표대로 더 좋은 플라이어호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 나갔어. 플라이어호는 점점 더 성능이 좋아졌지. 더 멀리 날고 기울이거나 방향을 바꾸고 원을 그리며 날고 팔자를 그리며 날았어. 플라이어 3호는 무려 39분이나 하늘을 날았단다. 1908년에는 의자가 있는 라이트 플라이어 A까지 만들어냈어. 옆에 승객도 태울 수 있었지. 최초의 승객은 엔진을 만들 때 우리를 도와준 기계공 찰리였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린 거야. 형은 유럽에 가서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했어.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 모두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보고 싶어 난리였단다. 비행기의 성능은 계속 더 좋아졌어.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와 비행학교도 세웠지. 1910년 5월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달이야. 우리를 격려하고 믿어주셨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을 날았거든. 8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우리도 무척 기분이 좋았어. 더욱 잊지 못할 일은 형과 내가 함께 하늘을 날았던 순간이야. 번갈아 조정하느라 함께 하늘을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바람을 맞으며 플라이어호에서 바라본 하늘은 정말 파랬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마주보며 웃었어. 연을 날리며 올려다보던 그 하늘에 우리가 연이 되어 날고 있었어.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